말이지 왜 알아듣지 못한 말로 짓거리지 Yo, T to the T 이제는 말하지 Excuse me 사라져버려 모두 다가가 What? 진실들을 향해 전부 다가가